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나라의 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4월의 명절을 노래하세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만경대의 너리. 이상으로 놀이 뷰곡 보내드렸습니다.